떨리는 내 손을 말없이 바라본 당신. 떠나가네 사랑이 가네 사랑의 아픔을 남기고 떠나갈 당신. 단지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울 때 그냥 그렇게 우셨던 것처럼 갈 때도 그렇게 그렇게 가셔야 하나요. 떠나갔네 사랑이 갔네 차가운 얼굴로 무심히 돌아선 당신. 떠나갔네 사랑이 갔네 이별의 슬픔도 모르고 당신.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. 단지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올 때 그냥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갈 때도 그렇게 그렇게 가셔야 했나요. 가셔야 했나요. 그렇게 가셔야 했나요.